뜨는 새벽에 집에 가는 사람들 그제서야 잠을 이루고 함께 했던 시간에 덩그러니 남아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. 지우지 못한 시간 속에 잊으려 했어 봐도 너의 마지막 표정 나의 가슴이 기억해 안 되는데 그리움에 지쳐서 의미 없는 기대들만 나를 괴롭히고 그 시절에 난 이렇게 너의 곁에 이별이란 단어가 무뎌지지 않아서 익숙한 건 한숨뿐인데 작은 나의 목소리 예고 없이 오늘도 괜시리 네 이름 부른다. 지우지 못한 시간 속에 잊으려 했어 봐도 너의 마지막 표정 나의 가슴이 기억해 안 되는데 그리움에 지쳐서 의미 없는 기대들만 나를 괴롭히고 그 시절에 난 이렇게 너의 곁에 집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슬퍼 보여서 솔직하지 못했던 사랑을 잘 몰랐던 어리석었던 나로 돌아가 내게 말해줄 거야. 지우지 못해